투라이기 마나샤야바테 아데헤기 보순 아문와 투나레 바꽈이기 마아르다 올라고 이드라 온코도 베두차 하디케 떠라레 클보샨 투라이기 마나샤야바테 아데헤기 보순 아문와 투나레